세상 모든 것이 또렷하게 기억나는 그때 타격길에 갔던 레코드 좀 거기엔 네가 있었어 모른 척 뒤돌아서기엔 마음을 모두 뺏겼어 그 짧아 떠난 순간 나도 모르게 네 손을 잡았어 그래 누군간 그럼 내게 미쳤단 말했겠지 Yes I was crazy 그렇게 시작된 내 서사의 첫 페이지 I was totally falling in love with you 생애 처음 필연적 느낌 바로 that you Whatever you told me to do for anything and I did it girl you gave me everything that all I need 정답은 정해졌어 너는 그 전엔 없어 감명이었어 운명이었어 내게 처음이었어 부모님의 반대도 내 친구들의 환대도 난 상관없었어 그 누가 대체 뭐라 하는 거 내 가슴은 터질 떨려 이제 내 계속 들고 돌려 뒤돌아서서 손을 올려 모든 걸 끝났어 그때의 너와 내 영혼 내 가슴은 터질 떨려 이제 내 계속 들고 돌려 뒤돌아서서 손을 올려 모든 걸 끝났어 그때의 너와 내 영혼 그 나이 17살 그 나이에는 감당 못할 사랑의 열병 그건 흡사 지독한 감기 몸살 소탈 했던 나로서는 감당 못할 그 모든 것을 그려냈어 그러면서 그 위에 것들은 싫어졌어 밀어냈어 언젠가 넌 내게 친구들을 소개해 바로 요 사운드 음악은 우리 하나로 견고하게 만들어줬어 그들은 나로 하여금 나를 완성했어 그래 나도 알아 불투명하게 흔들렸던 시절 나의 숨을 그러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음을 웃기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그녀와 음악이 내 향해 흘렀던 때라고 너도 알듯이